수 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당신 곁에 가고 싶다. 이미 끝나버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못 견디게 보고픈 그런 날이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당신 곁으로 사랑했던 당신 어깨에 기대어 다시 사랑하고 싶다. 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당신 곁에 가고 싶다. 이미 끝나버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보고픈 그런 날이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당신 곁으로 사랑했던 당신 어깨에 기대어 다시 사랑하고 싶다. 사랑했던 당신 가슴에 기대어 한번 잠들고 싶다.